공고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외무성대 표단 단장인 신홍철 부상과 장디우루 물랑 외무 및 국제협조성 총서기 사이의 회담이 8일에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신홍철 부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도 높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과 자력자강의 기치를 들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조선반도 및 국제정세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쌍무관계 발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장디우루 물랑 총서기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 각하와 김정일 영도자 각하께서 지난 시기 민주공고를 진심으로 도와주시었다고 하면서 조제프 카빌라 가방계 대통령과 정부는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 발전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무관계 발전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는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 통일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협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공고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문 기간 신홍철 부상은 랑베르멘데 오말랑가 공보상과 까움바루 푼다 내무 및 안전성 부상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